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하죠. 네, 오늘은 제3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토일레와 도코데스카?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지난번에 튜터인 사쿠라에게 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주었죠. 오늘은 사쿠라가 학교를 안내해 줍니다. 그럼 제3과의 대화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토일레와 도코데스카?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ここは教室です. 와, 広い. あそこは図書館. トイレはどこですか? すぐそこです.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먼저 사쿠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ここは教室です. 여기는 교실입니다. 라는 뜻이죠. ここ는 여기란 뜻이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어입니다. 그리고 와 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교실은 교실입니다. 마지막으로 です는 수러가 명사일 때 명사 뒤에 붙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교실です, 교실입니다가 수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교실을 본 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히로이. 와, 넓어요. 와는 놀랄 때나 감동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로이는 넓다라는 형용사죠. 그럼 히로이의 반대말은 뭐죠? 좁다는 세마이입니다. 그럼 히로이, 넓다 하고 세마이, 좁다의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히로이, 세마이, 히로이, 세마이. 이어서 사쿠라는 커다란 건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소코와 도서관. 저기는 도서관. 아소코는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죠. 와는 주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아소코와 도서관 데스의 데스가 생략됐습니다. 데스는 생략해도 되는 건가요?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표현이 되는데요. 생략을 하면 편안하게 표현하는 말이 되죠. 친구가 아니거나 일과 관련한 대화에서는 데스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데스를 문장 끝에 붙이면 정중한 표현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어서 안나가 물었습니다. 토일레와 도코데스카?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토일레는 영어의 토일렛이 어원입니다. 일본어에서는 외국어를 가져다 사용할 때 일본어 발음으로 바꾸거나 간략하게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텔레비전은 테레비, 라디오는 라디오라고 합니다. 라디오의 D를 G라고 발음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와는 주제를 나타내고요. 도코는 어디? 데스카. 는 데스의 의문형인데요. 데스의 뒤에 조사인 까를 붙이면 됩니다. 의문문은 말 끝을 올리는데요. 그렇죠. 일본어의 의문문에서는 문장 끝에 까를 붙여서 끝을 올려서 발음을 합니다.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토일레와 どこですか? 사쿠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すぐそこです. 바로 저기입니다. すぐ 는 바로인데요.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부사죠. 발음은 타금인 수구인가요? 아니면 비타금인 승우인가요? 비타금, 그러니까 약간 콧소리인 승우입니다. 단어의 첫 음절은 보통 타금인 가기그게고라고 발음하는데요. 승우처럼 두 번째 이후의 음절은 콧소리인 나니그 네, 라고 발음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타금으로 발음해도 통합니다. 일본어에서는 비타금과 타금으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そこ, 거기는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어고요.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제3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トイレはどこですか?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ここは教室です。 와, 広い! あそこは図書館。 トイレはどこですか? すぐそこです。 다음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번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가르쳐주십니다. 오늘은 지시대명사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私が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는 한꺼번에 고소와도라고 하는데요. 이 고소와도라는 말은 각각의 머리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これ 이것과 ここ 여기 この 이가 고로 시작하기 때문에 고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에서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가리킵니다. それ 그것 そこ 거기 その 그는 소 그룹이고요. 듣는 사람에게서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을 하죠. 단,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쌍방한테서 약간 떨어진 사람이나 사물, 또 장소를 가리킵니다. 아래 저것 아서코 저기 아노 저는 아 그룹인데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どれ 어느 것 どこ 어디 どの 어느는 도 그룹이죠. 방향을 말할 때는 こちら 이쪽 そちら 그쪽 あちら 저쪽 どちら 어느 쪽을 사용합니다. 이 고소와도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어의 의성어나 의태어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동물의 걸음소리입니다. 말발굽 소리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카바카. 네, 말발굽 소리는 바카바카입니다. 몸집이 아주 큰 코끼리가 걷는 모습은 노시노시라고 합니다. 그럼 토끼가 뛰는 모습은 뭐라고 하죠? 네, 토끼가 뛰는 모습은 뿅뿅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바카바카, 노시노시, 뿅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ここは教室です。わあ、広い。あそこは図書館。トイレはどこですか?すぐそこです。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안나가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입니다.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통했어. 이제 어디를 가도 장소를 물어볼 수 있겠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사쿠라가 놀러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